어제보다 오늘 더 높은 곳에 나는 수족관 공원에서 꿈을 꿔 물속에 세게 빛나는 풍경 모든 순간이 나를 부른다 꿈꾸던 순간을 찾아서 무지개 이 수족관 속에서 우리 함께 춤춰 찾아 함께하는